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개나리 포짐을 짊어지고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아리랑 아리랑 가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버지 어머니 어서 와요. 간호 벌판이 부탁이라. 아리랑 아리랑 가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주까리 동배 가여지 마라. 누구를 캐자고 머리에 기름.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만나보세 아주까리 정자로 만나보세.